죽으리 효자 팔자 틀소 퍽도 죽으리 효자 손에 술자 다른 손에 든 틀소 투명한 크리스도자 속 찰나기는 예술 예술로 술이 힘어 마시는지 예술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what to do it. 내가 보여줄게 난 전혀 다른 걸 주제 아이비 와 거친 나무로 된 마이크 첫째다 한숨에 나오는 소리 답이 너다 해가 들 때까지 with the party yeah 잠이 들 때까지 with the party yeah Sing it 불러 다시 drink it 마셔 다시 우린 두 번 태어나 죽으리고 장작 뛰어 시대의 허터 죽으리고 너머의 서터 오케이 난 ready for sure 다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내 술자리 다 빠져 빠져 빠져 미친 예술가리 한 줄 두 줄 예술 집을 나 엉해야 다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내 술자리 다 빠져 빠져 빠져 미친 예술가리 한 줄 무대 얼어 대들리는 환호성 Got to see my style broken tears so CJ 난 다시 태어나는 비로소 When the night comes boom, boom, boom. When the night comes boom, boom, boom. 둘이 어리케운 dum dum dum bass drum 거세 dum dum dum yeah. 해가 뜰 때까지 with the party yeah. 잠이 들 때까지 with the party yeah. Sing it 불러 다시 drink it 마셔 다시 우린 두 번 죽으리고 천장의 걱정 시대의 허투 죽으리고 너와의 서투 Okay now ready for show 다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내 술자리 다 빠져 빠져 빠져 미친 예술가리 한 줄 두 줄 예술의 집을 나 엉해야 다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내 술자리 다 빠져 빠져 빠져 미친 예술가리 한 줄 어디든지 다른 party Take time but don't hold Take another That's what's gonna happen That's what's gonna happen That's what's gonna happen 네가 알고 있던 Yes grind 뭐가 중요해 간해 예술도 이 정도면 그럼해줘요 새끼로 본 자신과 싸움해줘요 배를 들어올리고 One shot 허나 난 여전히 목말라 You ready for this? Are you ready to get hyped up? Come on